조국 해방 71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동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남조선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